며칠째 멍하니 걷는다. 늘 함께였었던 이 거리, 저 길 끝에 네가 보일까. 가지마 가지마 제발. 처음부터 하나인 것만 같던 우리 서로의 반을 잃어버렸다. 단 한 번만, 꼭 한 번만 안아줄 수만 있다면. 조차 몰랐던 그때 그 시절 그댈 만나서. 단 한 번만, 꼭 한 번만 안아봤으면. 한 번만이라도 그대 아픔까지 안고 싶다. 참아다가 서지 못한 채 저기 그대가 울고 있다. 목이 시리도록 가려워. 괜찮아 울지 마 그대. 처음부터 하나인 것만 같던 우린 서로의 반을 잃어버렸다. 단 한 번만, 꼭 한 번만 안아줄 수만 있다면. 아프단 말조차 몰랐던 그때 그 시절 그댈 만나서. 단 한 번만, 꼭 한 번만 안아봤으면. 거스를 수 없던 사람도 외로움도 나의 몫인 걸. 결국 또 그대로 인해 버틸 수 있죠. 마지막까지 고마워요. 나 지켜줘서.